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니제르공화국 수상 정부 수반으로 다시 임용된 부리기 에라피니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주관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수영 외무상은 니제르공화국 외무협조 아프리카 동안 및 해외동포상으로 임명된 이브라힘 야쿠바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